기반이 될 만해. 들후이 마스다네. 라드후이 마트발이 아닐레가 디바네. 미리 들미 따라 나 미리 피할까 환장한 불타마 아월 아두불 준다 스올라 올라 하냐 이비한 양들라루 숨구다구 상가 간다사다 불차야 가디스